동화 한국어 버전 플로네게 돌. 먼 옛날 강한나라 프랑스에 플로네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마을의 한쪽에는 거대한 돌들이 두 줄로 서 있었죠. 그 돌들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사람들은 오직 요정들만이 그 돌들을 똑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거대한 돌이 있는 길 근처와 작은 인텔강 근처에는 마진이라는 남자와 여동생 로제닉이 살고 있었어요. 로제닉은 아주 예쁜 소녀였고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오빠 마진은 동생을 공주처럼 키웠어요. 마진은 소문을 듣고 동생 로제닉에게 청혼하러 오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 예쁜 동생은 언젠가 왕자님과 결혼하게 될 테니까요. 멍청한 농부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마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로제닉은 소꿉 친구인 버네즈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만약 내가 왕자였다면 네 오빠에게 너와 결혼하겠다고 당당히 말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저 가난한 나무꾼일 뿐인데. 그럼 내일 축제에서 우리 사이를 오빠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그만해. 네가 오빠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거야. 나는 부자와 결혼할 생각 없어. 나는 오직 너여야만 해. 그래도... 그럼 내일 보자. 잘 가. 다음 날, 마진과 로제닉의 집에서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버네즈 역시 참석했죠. 로제닉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면서 버네즈에게 오빠에게 말하라고 손짓했어요. 그래도... 버네즈는 망설이며 마진에게 갔어요. 저기 마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야? 우리 집에 구걸하러 온 거야? 구걸하는 건 아니고... 나야, 버네즈! 난 너한테 말한 게 아니야. 마진은 버네즈를 지나쳐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이 그 남자를 쳐다봤죠.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다리오라고 합니다. 저는 마법사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녔죠. 저는 정말 지치고 배고팠는데 마침 이 집이 보여서 왔습니다. 부디 제가 먹을 음식과 오늘 밤에 잘 곳을 부탁드려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마진은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좋습니다. 음식과 오늘 잘 곳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당신의 그 마법을 사용해서 제 동생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왕자를 부디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탁자 위에 음식이 준비되었고 모든 손님은 각자 양껏 먹었어요. 버네즈는 마진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로제닉은 무척 실망했어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후 다리오는 마구간에서 쉬게 되었어요. 마구간 안에는 당나귀와 양이 한 마리씩 있었죠. 좋아 친구들, 모두 잘 자렴. 자리에 누운 다리오는 눈을 감았어요. 바깥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죠. 바로 그 순간 당나귀가 머리를 흔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올해도 이 시간이 돌아왔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빨리 해, 빨리. 무슨 일인지 말해봐. 마법사가 있는 곳에 사는 말하고 싶지 않아. 뭐? 저 사람이 마법사야? 그래, 저 사람은 마법사야. 내가 저 사람이 마진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저 사람은 좋은 마법사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그게 마법사는 똑똑하잖아. 저 사람은 내일 자기에게 어떤 행운이 닥칠지 알 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행운이라니? 뭐야? 그거 몰라? 100년에 한 번씩 플루어넥의 돌들이 강으로 물을 마시러 가는데 그 돌들이 머물다간 바로 그 아래에 보물이 있잖아. 아하! 이제 기억났어. 하지만 그 돌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금방 돌아가서 그 손에 보라색 사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돌들에게 잡혀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무사히 지나간다고 해도 보물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만이 가지고 나올 수 있어. 아니면 먼지가 되어버리고 말 거야. 당나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당나귀가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하늘에는 별똥별이 반대편으로 가로질러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바로 당나귀와 양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었죠. 당나귀는 눈을 감았고 양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사악한 다리오는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죠. 저 멍청이들, 이제 내가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로제니까 결혼할 거다. 역시 완벽한 계획이야.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잠에 깬 다리오는 보라색 사과를 찾으러 나갔어요. 다리오는 시장에 갔다가 정글에도 갔다가 초원에도 갔지만 보라색 사과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리오는 모든 걸 포기할 즈음에 어떤 나무 아래에 멈췄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오의 머리로 무언가 떨어졌어요. 아래를 본 다리오는 사과를 발견했어요. 평범한 사과가 아닌 보라색 사과였죠. 세상에, 천사들까지 날 돕다니. 이제 나는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다리오는 보라색 사과를 들고 큰 돌들이 우뚝 서 있는 곳으로 힘차게 걸어갔어요. 돌 사이를 천천히 거니던 다리오는 버네즈가 가장 큰 돌에 조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다리오 씨군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오늘 일이 전혀 없어서요. 그래서 뭐 이 돌에다가 하트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로제니까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버네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다리오를 보았어요. 다 알고 계셨군요. 불행히도 마지는 처남으로 부자를 원하지만 전 부자보다는 오히려 거지에 가깝죠.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마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돈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요? 네, 제가요. 제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리오는 미소 지었어요. 다리오는 플로엔에게 사람들에게 버네즈가 도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들어서 버네즈야말로 다리오가 하려는 일에 적임자라고 확신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건 약간의 용기입니다. 그게 전부라면 제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십시오. 그럼 하겠습니다. 버네즈에게 다가간 다리오는 귓속말로 계획을 말해 주었어요. 아주 늦은 밤, 플로엔에게 거대한 교회의 시계가 울리자 버네즈는 숲으로 출발했어요. 다리오는 양손에 가방을 하나씩 들고 가방 하나는 내려놓고 있었죠. 시간 맞춰 오셨군요. 만약 부자가 되면 뭘 하실 건지 말해줄 수 있나요? 먼저 곧바로 로제닉에게 청혼할 것이고, 그래도 아직 돈이 조금 남는다면 플로엔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일합시다. 12번 울리는 종의 커다란 첫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마치 두 사람의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달빛이 밝게 비치는 그 순간 두 사람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돌들이 움직이더니 언덕을 따라 강으로 내려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거인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았죠. 그때가 좋은 기회라고 느낀 두 사람은 달빛에 의지하여 보물이 밝게 빛나는 구멍으로 달려갔어요. 다리오는 가방을 열고 앉았고 버네즈는 보물을 꺼내 가방에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어요. 가방 두 개를 채우고 나서 마지막 가방 하나가 남았을 때 앉아있었던 다리오는 아주 아주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버렸어요. 거대한 돌들이 물을 다 마시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서둘러요! 돌들이 오고 있어요! 손이... 제 손이 뛰었어요! 도와주세요! 아, 이런... 너무 늦었네요. 잘 있어요, 친구? 제 삶은 소중하니까요. 보물은 잘 가져갈게요. 안녕! 뭐라고요? 안 돼! 가방 두 개를 든 다리오는 힘껏 달렸지만 돌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넘어지고 공중에 붕 뜬 가방은 덤불 뒤에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가장 큰 돌이 다리오를 지나쳐서 번외지 앞에 멈춰 서더니 다른 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돌은 번외지가 하트를 조각한 돌이었죠. 한편 다른 돌들은 다리오를 둘러쌌어요. 저기 그냥 보내주시죠. 전 보라색 사과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사과가 아니라 모가다. 멍청하군. 모든 돌들이 다리오를 둘러쌌어요. 안 돼! 다리오는 그렇게 먼지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큰 돌은 번외지에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 살아남아야 해. 내 형제들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 하지만 제 손이 끼어버렸어요. 이젠 아니지. 그 말을 듣자 곧바로 번외지는 손을 꺼낼 수 있었고 바로 일어섰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마워하지 마. 이 하트를 내게 주었잖아. 난 그 호의에 보답하는 것뿐이야. 어서 도망가. 아, 그리고 보물을 담은 가방도 잊지 말고. 하지만 제 것이 아니에요. 번외지는 고개를 낮게 숙였어요. 다 여기서 꺼낸 거예요. 정말 정직하구나. 이제 그 가방은 네 것이다. 이제 어서 가. 뛰어. 번외지는 미소 지으며 뛰어갔어요. 이제 모든 돌들이 각자의 자리로 되돌아와 다시 자리를 잡자 번외지는 덤불 뒤에 놓여있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번외지는 마진을 찾아가 자기가 겪은 일을 모두 다 얘기해 주었어요. 로제니까 마진은 깜짝 놀랐어요. 그 사악한 마법사가 내 동생과 결혼하려고 했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사람은 대가를 치렀잖아요. 맞아. 그리고 난 이제 돈으로는 너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단다. 로제닉, 정말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오빠. 다른 오빠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버네즈, 나는 너와 내 동생이 서로 사랑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몰랐던 게 더 기뻐. 왜냐하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이젠 비로소 내 실수를 알게 되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버네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직하다는 거지. 그렇게 로제니까 버네즈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지는 드디어 로제닉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몹시 기뻐했어요. 하지만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정말 좋아. 대낮에도 말할 수 있잖아. 어서 파티를 시작하자.